우리 헤어지자. 그러니까 가라고 가! 이 새끼 물질 아니라고 가! 아이, 착각을 하고 살았구나. 사랑?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. 아웃사이드 오브 더 커뮤니케이션 10세 콘.